우리나라 대표단이 13일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 전원회의에서 최근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신형 지상대 해상 순항 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책 등에 대처하여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소화하고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미국이 강권과 전횡을 벌이며 다른 나라들의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내려먹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힘이 약한 나라들만 골라가며 롱락하는 미국식 허세가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저들의 군사적 압력이나 제재 압박서 등이 오히려 우리를 핵무력 강화에로 더욱 도미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대표단은 계속해서 미국과 구초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비롯한 우리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부단히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